조선의 자주족 통일을 지지하는 몽골 국적 선박 글로리 호프 6호 선원들의 연대성 모임이 16일 원산항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 연설자들은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올해 신년사에서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원칙적 입장과 과업, 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셨다고 하면서 조국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연대성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